남조선 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 산하 공공운수로조, 보건의료로조와 한국로총 산하 공공로련, 공공련맹, 금융로조로 구성된 량대로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해고 책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규모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